조선중앙 통신사는 달리 될 수 없는 오물종군의 속성, 이런 제목의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론평은 얼마 전 칠레에서 근무하는 남조선 괴뢰 외교관이 이 나라의 미성년을 성추행한 사실이 담겨진 동영상이 인터넷으로 공개돼서 사과문을 발표한다, 징벌을 내린다, 어쩐다며 복닥 소동을 피우는 판에 지난 8월 초 중동에서 근무 중인 현직 대사가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벌을 받은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 괴뢰들이 도처에서 바깥 출입을 참아하지 못할 정도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권력층의 각종 특대용 보정부패 사건들이 연속 터져나오고 온갖 성추문 행위들이 사회적으로 만연되다 못해 괴뢰 외교관이라는 작자들 속에서까지 낯뜨거운 성추문이 비일비재한 것은 천하의 썩은 정권, 오물 정권인 박근혜 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론평은 20대 초반기에 벌써 자기보다 무려 40살이나 우인 최태민이라는 도로운 득다리와 배꼽을 맞추고 돌아가 새꼴마귀로 불리운 박근혜가 정치를 한다는 괴뢰 정부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성추행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온 남조선이 청와대 새꼴마귀를 두목으로 하는 하나의 고귀한 사창굴, 폐륜의 소굴로 화해서 청와대와 수하 졸개들도 저저마다 성추행 범죄에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집권기간 괴뢰군 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무려 66%나 증가된 것도 군부 깡패들이 색종에 빠진 욕도의 노절한 행실을 그대로 따라한 결과라고 하면서 가관은 온갖 추문과 추행으로 세상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괴뢰 패당이 다른 나라들을 돌아치면서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을 어째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 있는 것이라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론평은 썩은 물건을 가까이 하면 오물이 묻기 마련이라고 하면서 대가리부터 꼬리까지 온통 폐륜 폐독으로 물조준 괴뢰 패당과 상정했댔자 자리질 것은 수치와 오명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